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기록해 준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여러 면에서 살펴보면서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 잠언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나이를 자꾸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묻는데 저한테는 물으면은 제가 나이가 몇이라 그럴까요? 난 나이를 안 가르쳐줘요. 나이를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나이를 말하면 뭘 할까요? 아, 나이가 많다 하면은 너 늙었네. 나이가 젊다 하면은 아직 어린 것이. 그러면 나이를 말하면은 나이를 좀 덜 먹어지고, 나이를 말 안 하면은 나이가 더 많아져 버립니까? 그 나이를 왜 물을까요? 이 야곱에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물었을 때에 바로는 왕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아직 적어요. 그런데 야곱은 임금 앞에 서 있지만은 사실 야곱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 그 나이가 먹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형님하고의 갈등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있었던 경험도 있고, 그러나 돌아올 때에 형님하고 다시 만날 때에 그 위태로운 그런 때도 겪었고, 그러면서도 그가 부자가 되어져가지고, 그러나 또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그러고는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씨름을 합니까? 그러고 나서 이름을 바꿔버리지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요 얼마나 마음에 참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면은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어버리지요. 그러면서 사실 그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리는데 속았어요. 그 형제들이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 아버지를 속여먹은 거예요. 속이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야곱 스스로가 속아버렸어요. 이 아이가 짐승에게,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힌 모양이다. 아들들이 입도 안 떼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속아버리잖아요. 피 묻은 옷을 갖다 내놓으니까 그만 그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줄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속아.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그런 웃음거리로, 정말 웃음거리잖아요. 어떻게 그 아들들에게 그 야곱이, 그 꾀쟁이 야곱이 어떻게 아들들에게 스스로가 속아버릴까. 그러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그 애굽의 임금 앞에 서가지고 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실 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인생은 뭐 몇부터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아직까지는 나는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아직까지도 내가 뭐 연애할 뭐 그런 아직 기회도 있는 사람이다. 뭐 별 소리를 다 해요. 이 나이가 뭐일까? 어떤 심리학자는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고 그 마음가짐의 나이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은 뭐냐? 과거의 추억으로 사는 사람이요. 젊어도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그 노인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뭐냐? 나이가 들었어도요, 시선을 미래에 맞추고 사는 사람은 젊은 사람. 우리나라 YMCA, 그러니까 YMCA라는 이름 자체가요, Y, 영맨이요, 영맨. 젊은 청년이, 청년.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 청년회, 그러잖아요. YMCA 기독교 청년회거든요. 그러는데, 거기에 청년회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정말 청년들만 있습니까? 거기에 그 청년회, 기독교 청년회 회장이었던요, 월남 선생님, 이상재 선생님 60이 넘어가지고 거기 또 참가하고 있었거든요, 회장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60도 넘은 사람이 이 청년회에 가입되어 있느냐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아직 청년이야. 내가 이 단체에 있는 것은 내가 청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단체에 있어. 아, 그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나이를 좀 묻지 말길 바랍니다. 저한테만 묻지 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이를 잊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어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 그만 살아라 그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이는 그 따지고 물을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딱 지적을 해놓기 위해 가지고는 뭐 생년월일이 필요하고 하지만은 그건 저 어디 관공서 가서나 아니면 뭐 문서를 만들 때나 그냥 필요한 대로 하시고, 이제는 나이 가지고는 이제 좀 따지고 묻고 뭐 얼마냐고 물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나이를 알고 자꾸 물어보면은 오래 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나이를 모른다고 그러면 빨리 죽어버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나이가 젊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저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지난 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어땠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나도 지난 한때는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옛날 이야기 그만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 하면 뭘 하겠어요? 더 잘나집니까?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뭘 해야 될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뭘 해놓고 갈 거? 아이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내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 근데 뭘 지난 날 가지고 자꾸 따지고 묻겠어요? 그러면은 아유 이제는 뭐 나이가 많아지고 아유 뭐 이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그 모습을 그냥 갈 겁니까? 무슨 말을 들으려고요?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미래를 꿈꾸지 않는 그 사람이 늙은 사람. 앞날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아직도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런 젊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젊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젊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과거의 무엇에 놓여 있어서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생물학적으로 그냥 생존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생존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살아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제는 그냥 아휴, 내가 살았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밖에 없다. 그런 마음 이제는 싹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리고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하겠구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히 참을 줄 아는 사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조급증이 나가지고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참을 줄도 모르고 무언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 능력도 없는 사람.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억지로 참는 거 있지요. 어쩔 수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참는 사람은 그 참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참는 거예요? 그렇게 안 참아도 그냥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게 뭐 참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것도 참고 못 참을 만한 것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마음속에 무언가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앞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마음속으로 참고 나갈 줄 아는 사람. 오늘 우리 대통령도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 나라가 든든히 서고 또 앞으로 멀리까지 가려면은요, 어쨌든 간에 뭐 탄핵은 받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머지는 법에 맡기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기다리면서 그리고는 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좋겠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중간에서 막 흔들어 버리면은요, 그건 안 된단 말이죠. 무언가 차근차근 잘 단계를 밟아서 이제는 대통령을 내려놓으려면은 내려놓아야 되기도 하겠고, 또 그러나 다음 누군가가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준비도 되어야 하겠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못 기다리고 뭐 그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그 국회에서 이미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회에서 절차를 밟으면 그건 거기다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하면, 아니 지금 당장 내려오면은 그 법은 뭐 필요하고 국회가 뭐 결의하는 건 뭐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숫자가 많으면 그 결정된 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을 했으면은 그 결정에 따라서 또 대통령도 거기에 순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다가 헌법재판소에다가 그걸 이제는 당신들이 재판해달라고 맡겼잖아요. 맡겼으면은 이제 그 절차를 기다려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냥 발걸음 붙이고 나가가지고 그냥 휩쓸려 몰고 다니면은 그거는 인민재판 하는 거죠. 그 공산주의가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히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는 그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을 줄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이, 비 오기는 틀렸어. 아무래도 비가 안 올 것 같으니까 곡식을 뿌릴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은 참된 농부입니까? 농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농부는 씨를 뿌려. 그리고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비도 안 올 것 같아. 그러면은 농부가 씨를 안 뿌린다 하면은요, 그 사람은 정말로 농부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뭘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주신다. 오늘의 양식이 보면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명기 11장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뭘까요? 이른 비라는 것은요, 지금쯤 이때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때에 비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하고 조금 요 농사 짓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때에 이제 씨를 뿌려 놓는 거예요. 씨를 뿌려 놓고 그 다음에는 추위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벌써 첫 곡식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첫 곡식을 거둘 때에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곡식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실하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가 와야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싹이 나고 나면은 조금 가물어도요, 이 곡식들이요, 이 식물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힘을 다해가지고 땅 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열심히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을에 이제 추수가 가까워 오고 무르익어질 때에 그때에 가뭄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가지고 열심히 꽃 피우고 했지만은 그때 보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가 익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열매를 그 속에 열매가 실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가까워 갈 때쯤 돼가지고도 역시 또 비가 와야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얼마나 묘한지 몰라요. 어느 나라든지요, 어느 지역이든지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 지역, 그 나라, 그 여러 가지 풍토에 맞도록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요. 그러길래 온 지구가 푸르게 살아가고 있죠.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은요, 점점 더 지구가 말라가고 지구가 점점 더 죽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 지역 같은 곳에서도요, 어떻게 그 식물들이 살아남는지 보면 그 참 놀라워요. 신비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우리도 봄에 씨를 뿌리고 뿌릴 때에 봄비가 촉촉히 내리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이름이 봄비야. 봄비. 그런데 그 다음엔 열심히 곡식들이 자라나고 식물들이 자라나가지고요, 그 다음엔 열매가 익을 때 가까이 가면요, 그래도 또 비가 내려요.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되지고 곡식을, 알곡을 거두게 되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내려요. 그래서 가을에 곡식을 뿌려놓는데 싹이 나도록. 그 다음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매서운 추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추위가 지나가면서 겨울처럼 슬금슬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봄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새로이 힘을 얻고 다시 더 확실하게 더 자라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봄이 되면은 이제는 추수 때가 가까워 왔다. 우리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그 지역에서는요, 가을에 뿌려가지고 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도 보면은 오순절이 언제 왔지요? 보통 4월, 5월, 4월달 오지요. 4월달 그 어간에 가면은 오순절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오순절이 뭐냐 하면은 첫 추수를 할 때라, 초실절이라, 맥추절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처음 곡식을 거둘 때가 그때거든요. 4월 그 어간에, 3월, 4월 그때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오늘 여기 약속해 놓고 있다는 거, 기다리라는 거. 그런데 농부가 아닌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 농부는 누가 억지로 여보시오, 밭을 가시오, 씨를 뿌리시오 그렇게 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농부 스스로가 그걸 다 맞추어서 합니까? 스스로 하지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농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도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줄로 알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뭘 주신다? 뭘 주셨어요? 알곡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알곡을, 귀한 열매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이 농부도 이것을 아는데, 신앙의 사람이 이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러면서 오늘 기다리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때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주께서, 주의 강림이 가깝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보면은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자, 문고리만 잡고 땡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문 밖에 서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고리 언제 붙잡고 땡기면 문이 열릴지를 몰라. 곧 열릴 수도 있고요, 또 조금 지체하시면 천천히 문을 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벌써 문 밖에 서서 있을 때에 문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건 뭐 아직까지 오려면 차라리 어려서 택도 없어, 아직 멀리,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 밖에 바로 서가지고 계시는데 문을 펄쩍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낭패가 오는 거. 오늘 여기에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오래도록 실망스럽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가지고 계시니까 문만 열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문만 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밝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내 이 어려움을,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기다려야 합니까가 아니고, 주님께서 금방 문만 열면은 내가 얼마나 기려야 할지 모르고 얼마나 오래 이 고통이 계속될지를 모르고 있은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문만 열면은 우리는 주님 들어오십시오, 천국 문만 열면은 주님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이 지금 문 바로 밖에 서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게으름 피우면서 아이고 뭐 잘해 멀었어 그러면서 그냥 노드락거리고요, 딴점 피우고요, 그냥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다면은요, 이게 얼마나 낭패스럽겠는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온갖 많은 것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여도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 것은 뭐 사실 우리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받는 것이 오늘 이 야고보 선지자가 고난받을 때에 그 고난과 비교한다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가 있을 때에 그때에는 로마의 황제 도미시안 황제가 박해를 할 때 그 박해가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선지자는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나는 이 믿음을 내가 지켜갈 수 있어 내가 이 믿음을 분명히 내가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 그러면서 야고보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야고보 선지자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고보 선지자가 편안한 사람이냐 하면 야고보 선지자 그래서 편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얼마나 박해를 받고 얼마나 고난을 받으면서요. 결국엔 마지막에는 순교당하잖아요. 순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래 괜찮아 기다려라.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괜찮아 기다리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기다려야지.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실 것이야. 분명히 드러날 것이야. 내 고난받는 것도 드러날 것이고 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고 주님이 심판하신 그날에는 그래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그때 가가지고 농사짓던 농부가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도 없이 그해 농사를 망쳤다 하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그 농부는요 그래도 봄에 이른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기임을 메고 걸음을 주면서 벌레를 잡으면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결국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농부 같은 사람.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신앙의 사람은요. 다른 말로 바꾸어놓으면요. 농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요. 다른 사람이 논다고 나도 놀아버려? 다른 사람이 씨 뿌리지 않다고 나도 씨 뿌리지 않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도 이렇게 생각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농부야. 농부의 본분은 내가 할 일은 내가 찾아서 하는 거야. 오늘 그래야 열매를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그리고 또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뭘 면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을 주님 손에 맡기면은 원망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심판도 주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망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망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원망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고 투덜거리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은 왜 이렇게 야물어? 밭을 갈아놨는데 왜 이렇게 비가 안 와? 아이고 이 벌레들은 왜 이렇게 많이 생겨? 이거는 물을 줘도 자라지도 않네. 왜 이렇게 햇볕이 좀 쨍쨍 잘 비춰줘야 되는데 이거 구름만 끼어가지고 농사 올해 농사는 영 힘들어. 우리 논에 논을 대려 하는데 저 사람이 물을 안 줘가지고 우리 논에는 물도 못 대고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들이 물 주기를 내가 기다리고 뭐 이 두들거리기로 시작한다 하면요 말도 못하고요 기다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참 신앙의 사람은요 그러질 않습니다. 원망할 게 없어요. 왜? 누구 손에 맡겨버렸다? 하나님 손에 맡겨버렸다. 그리고는 나는 내 할 것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줄 믿고 내 할 것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신다. 제가 언제도 이야기를 드렸죠. 홍아무개 장로님이요. 제가 참 저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내가 그 교회 갈 때 나를 모시러 왔더라고. 나를 모시고 그 교회 갔던 장로님 홍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저기 골짜기에 자기 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논은 천수답이야. 그러니까 저 위에 제일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그 이렇게 밭 그 저 논이 층계 쭉 내려가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일 위에서 물을 받아 놓았다가 제일 위에 논에 물을 받아 놓았다가 다 봤지만은 그 받아 놨다 그 집에서 모심기 다 하고 나면 그 물 밑으로 내려주면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사람이 또 모심고 그 다음에 그 물 밑으로 내려주고 그러지요. 그렇게 하는데 마침 그에 따라서 그 집의 차례가 딱 어느 날 걸려버렸어요. 어느 날 걸렸어요? 주일날 걸려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못한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논들이 막 입이 이렇게 나와 투덜거리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혼자 농사 짓소. 당신 혼자 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밑에는 어떡하란 말이오. 그러면서 투덜거리니까 알았습니다. 내려가시오. 물 그냥 가지고 가버렸어. 다 내려가 버렸어. 어떻게 해요? 뭐를 심습니까? 못 심습니까? 못 심게 된 거예요. 근데 주일날 그래도, 그래도 내가 뭐를 심어야지! 그러고 뭐를 심겠어요? 안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래서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물 없어. 다 내려가, 다른, 논, 다 별을 심었는데요. 논에 물 가지고 저 밑에 가지고 물을 다 심었는데 그 집만 혼자 덩그렇게 그냥 마른 논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꼴 좋다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다고 야 농사나 짓고 예수 믿지. 그런데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빈 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그래서 뭘 심었어요? 뭘 심는지 모르시네. 예? 조를 심었어요. 아니 논에다가 벼를 심어야 돼요? 조를 심어야 돼요? 논에는 표를 심어야 되지. 논에다가 조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숙. 조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짓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빈 논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라도 심어야지 하고 뿌려놨어요. 다른 논에는 그냥 벼가 쑥쑥 자라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너풀너풀 잘 자라나는 거. 그런데 이 집에는요. 논에서 초가 자라나니까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신경질 났을 거야. 그래도 이분은요 화 한 번 안 내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내가 믿음 지키려면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지나가는데요 웬걸 5월달 6월달 모심기까지 해놓고 7월달까지 잘 자라더니만은요 그 다음부터는 가뭄이 오는데요 하늘이 바짝 마르고요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에 있는 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말라 죽는 거예요. 벼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요. 그런데 조는요 웬만해가지고는 안 말라 죽는다고요. 큰 본래도요 물 없는데 심어놔도요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 추수대 가까이 오는데 다른 논에서는 전부가 벼가 뻣뻣 서가지고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바람이 부네 서걱서걱서걱거리고. 근데 이 집에는요 그날 그해 따라서 이게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요 저 이삭이 그냥 이렇게 굵은 이삭이 척 떨어져가지고 겸손하게 고개를 척 내리고는 바람이 부니까 설렁설렁 흔들리는데요 사람들이요 그때서 아이고 저 사람들은 원래 어떻게 저기에 조를 심을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진작에 조나 심었으면 그래도 빈논으로 이렇게 패농은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사 지으려고 정말로 신앙의 농사를 지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 어떤 열매를 주실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두게 하시고 빈손으로 빈손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때까지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에이, 원래 어떻게 잘못 걸려가지고 말이야 주일날 걸려가지고 너네 물도 못 대게 이렇게 돼버리고 불평하려고 생각하면요 끝도 한도 없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믿음 지키는 사람이야.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 했으니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초를 뿌려놨더니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게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강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길이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가 멀었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그 밑에 쭉 가면은요 주님이 참 신앙의 사람 견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예? 11절에 욥이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을 해버렸어요. 야 사탄아 너 내 욥을 봤어? 아, 예, 압니다. 그 욥 같은 사람 너 한번 봤냐? 아이고 하나님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냥 하는 척하지 하나님의 그 손을 딱 거두어버리고 안 도와주시면은 아이고 욥도요 딱 돌아서 가지고 한번 딱 바꾸고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신앙 버리고 믿음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택도 없는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아 욥의 속도 모릅니까? 저 속을요 나는 다 압니다. 저 뻔한 속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흔들어 봐라. 욥이 사탄이 욥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질을 다 뺏어가 버려요. 자식도 뺏어가 버렸어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뭐 세상에요 욥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해.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야. 그런데 그 자식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러고 나서는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요 욥의 몸에 병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워도 견디질 못하는 기와장으로 가지고 막 긁어도요 손으로 긁다가 안 되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막 긁는데도요 견딜 수 없이 막 온 피부가 짓물러버립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욥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여보 이제 바보짓 하지 말고 때려치워. 신하이고 뭐고 필요 없어. 하나님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잘못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도 잘 믿어왔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어? 욥의 아내가 막 그냥 노발대발하고 욥을 견디지 못하더라고 막 고득입니다. 그래도 욥의 대답이 뭐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욥기 2장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지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입술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좋아지면은요 막 그때는 뭐 하나님 하나님 하다가요 조금 어려우면요 집어치워버려. 그건 신앙의 사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내가 뭐 마다할 게 뭐 있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적신, 빨란둥이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것만 해도 감사해. 그러나 지금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망할 게 뭐 있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원망할 것도 없어. 지금까지 지나온 것만 해도 감사해. 앞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나는 믿어. 이것이 오늘 욥의 신앙이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다리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견뎌내겠습니다. 이 어려움도 내가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는 욥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다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림이 없고 이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분명하게 농부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지? 어떤 열매를 내가 맺어야 할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농부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편을 들어 주실 것을 오늘 여기에 약속해 주고 있는 오늘 이런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